turn it up. You bring me all disaster. 좋아하래. Yes, sir. My body's like cold as ice, yeah. Yeah. The time is thick and roll the dice, yeah. Yeah. No worries, I'm not a vice, yeah. Just come and get it, cause you ready to bite me. And yeah. I'll be running circles everywhere I go. I think I'm sucking yours on. I love this misbehavior. 어떤 준비도 내겐 사치일 뿐. 넘어지는 날과 예상의 뒤집고 다가와 심장을 휩쓸어가. 세면적인 bullet triangle 내 눈앞에 나타나. You're my villain. 위험해도 멈출 수가 없어. 대책 없이 당하고 마는 걸. You are called a disaster, disaster. 날 스친 그 전율이와 earthquake, disaster, disaster. Oh yeah. 넌 불을 질러 fire. 난 미쳐버려 하여. 또 난리가 나잖아. Disaster, call it disaster. 넌 내게 so hot. 달려도 faster, faster. You can't be my master, master. Please, 말로 효용이 안 돼. 네 뒤를 쫓고 싶어, 'cause I'm chaser, oh gangster. 모두 길이 바라고에 너를 제외하고 어떤 네의 말도 들리지도 않을 테니 I just keep playing. 소리 없이 찾아와 넌 모든 감각들이 어지럽혀 rain. Oh na na na, you got me so bad. Oh na na na, 끝을 알 수 없게. Oh na na na, 너에게 닿을 수 있게. 어떤 준비도 내겐 사치일 뿐. 넘어지는 날과 예상의 뒤집고 다가와 심장을 휩쓸어가. 치명적인 bullet trigger 내 눈앞에 나타나. You're my villain. 위험해도 멈출 수가 없어. 대책 없이 당하고 마는 걸. Disaster, disaster. 날 스친 그 전율이와 earthquake, disaster, disaster. Oh yeah. 넌 불을 질러 fire. 난 미쳐버려 하여. 또 난리가 나잖아. DJs, call it DJs, 넌 내게 so hot. 어서 나를 불러줘. 내 맘을 꾸며줘. I don't have anything, anything. 오직 너만이 가져가 여기. 다쳐도 좋아. 다시 너로 무너진 대로. So bring it back now. 너에게로 난. So bring it back now. 너에게로 난. Disaster, 날 스친 그 전율이와 earthquake, disaster, disaster, oh yeah. 넌 불을 질러 fire. 난 미쳐버려 하여. 또 난리가 나잖아. DJs, call it DJs. 넌 내게 so hot. Woo! Yeah! You bring me disaster. Disaster.